오늘 오후에 이제 분립 이름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교회 예배에 꼭 오십시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줍니다. 꼭 오십시오. 2017년도에 하반기 때죠. 세월호가 인양되는 장면을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의 침몰과 인양을 아마 여러 각도에서 또 각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세월호가 인양되는 것을 보면서 2014년 4월 16일쯤에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의 기사들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영상은 그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아이들을 놓고 배를 타고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소유주, 또 세월호의 안전을 감찰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을 따라 움직여야 할 사람, 언론, 또 여러 가지 기관들, 심지어 7시간의 미스터리를 남긴 전 대통령까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또 거기에 묻힌 아이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이 항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항해를 하는데 사람보다 자본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에 얼마만큼 실어야 정량이고 날씨는 어떠하며 또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이래야 될 모든 기관과 선장과 선원들까지도 이 자본이라는 거대한 돈이라는 가치 앞에, 이익 앞에,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 앞에 다 침몰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아마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 가장 많은 관심은 돈에다가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돈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아마 무언가에 다 가치를 두고 사실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천웅교회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아마 이것은 성도들의 가치를 말할 겁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도 제목은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후 안정이라면 모든 가치를,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행과 운동과 음식이라는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가치를 두는 일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두는 일에 눈도 가게 되어 있고 몸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가 돈의 가치를 두었던 것은 그만큼 가난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건강의 가치를 두고 행복의 가치를 두는 이유는 또 나름의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인생을 항해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로 하여금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기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내가 내 백성의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고 내가 직접 내려와서 손으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너를 도구로 사용하니 내려가라. 모세가 거절을 했죠. 몇 번 거절을 했습니까? 다섯 번씩이나 거절을 했었죠. 다섯 번의 거절 끝에 결국은 설득을 당하여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고 영적 무기인 가족을 붙여주고 이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를 주면서 모세를 내려보내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가 있는 광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게 해서 모세가 들었던 말씀, 모세가 체험했던 것을 아론도 동일하게 체험하게 하죠. 그리고는 드디어 이 모세와 아론이 아마도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장로들까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죠. 이렇게 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 앞에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조금 더 리얼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바로라고 한번 생각, 모세와 아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모세는 벌벌 떨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굉장한 용기와 순종이 필요로 합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그냥 평범한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공적인 시스템이 다 바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가 곧 애굽입니다. 바로의 힘과 권력은 최고의 법이며 바로보다 더 높거나 동등한 법이나 규례나 규칙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됩니다. 게다가 바로는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워졌습니다. 바로는 그 당시 애굽에 있던 수많은 애굽의 신들과 동급이거나 모든 신들로부터 경배받는 자신의 신전에 있는 궁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상형 문자라고 하나요? 쓰여진 문자를 어느 분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있었고 나는 있고 나는 앞으로도 있을 존재이다. 그 누구도 나를 넘어서지 못한다.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난 경험에 있는 모세는 아마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로 도망갔었으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모세 혼자 말하라고 했으면 버벅댔을 런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순종하여 당당하게 바로에 가서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저희 노예들에게 잠깐의 휴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넓은 광야로 야훼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애굽 땅이 잠시라도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돌려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로의 분노를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 안에는 당신이 우리의 소유주가 아니고 당신이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우리를 먹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며 우리를 먹여주는 자이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학식이 많아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분들이니까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좀 그렇게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모여 앉았을 때도 식기도를 하고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 많대요. 누구한테 듣기로. 하더라도 잠시 눈 딱 감았다 뜬대요. 아니면 눈 뜨고 속으로 한대요. 아무튼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그 거대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입니다. 시작. 아직 안 찾으셨죠? 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재밌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동력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뭘 한다고 합니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3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읽을까요 여러분이요? 시작. 1절에서는 절기, 3절에서는 제사, 이거는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다. 1절과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렵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3장 18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를 드리려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제사, 절기 등은 오늘날의 예배를 말합니다. 바로는 누굽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피라미스를 만들어 거기서 통치를 하고 기념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을 경배하면서 복을 받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신금과 이 바로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배드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신음 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애굽을 떠나야 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손을 들어 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건져내는 첫 번째 목적이 억압에서 자유가 아닙니다. 많이 못 먹는 데서 많이 먹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알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임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출애굽에서 건져진 자들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죄인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죠? 그렇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구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된 이유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된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드려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 안에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활동은 뭘까요? 그렇다면 예배자를, 아니 참된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천국에 거하는 유일한 목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뭘 할까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땅이 생기기도 전, 모든 것들이 조성되기도 전에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담과 하와도 첫 창조될 때에 동산을 거니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창조 때부터 구약과 신약의 모든 데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왜 1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야, 너무 좋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한,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첫 번째 수확물을 얻거든 다 나와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 때문에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 여인을 얻었던 사람들이 다 돌려보내고 눈물을 쏟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줍니다. 거룩함을 회복시켜주시고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짓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일까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언한 시편입니다.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우리 시편 2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쭉 말하고 나서 시편 22편 22절로 23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가장 합당한 반응은 뭔가 하면 예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말합니다. 25절로 27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시작.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마음의 부요를 누리고 겸손해지는 방법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해야 될 일도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이유는 뭡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당한 반응은, 유일하고 올바른 반응은 진심으로 준비를 다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저 동방에서 아기 별을 보고 찾아왔다. 아기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프로스쿠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면, 이 절함이라는 단어가 프로스쿠네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베풉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관리가 딸이 죽은 겁니다. 이 죽은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예배합니다.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진짜 예배는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뿐만이 아닙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신약성경 곳곳이 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응답을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굽혔던 무릎을 펴서 땅만 바라보았었는데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되고 살아계시며 영광으로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영원한 주제이며 구원 역사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을 아시죠? 다리오 왕 때 민족이 다르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말을 하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그러면 죽여주십시오. 사자굴에 눕겠다고 칙령을 발표하죠. 다니엘이 다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저 바벨론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 우리 요한계시록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유배가셨습니까? 판모섬에 유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트를 타고 가도 빨리 가는 6시간 거리는 판모섬에. 근데 요한계시록 1장이 이렇게 씁니다. 주의 날에 주께 경배하더니 하늘의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위로를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험악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비두니아, 우리 여인성 목사님이 설교했던 지역이 있죠. 사도행전에 비두니아 지역에 총독이었던 풀린이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트라이안이라는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 보고서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편 잠시 읽어드릴게요. 황제에게 그들이 자백한 바에 의하면 그들의 가장 큰 잘못과 과오는 관습적으로 어떤 정해진 날에 해가 뜨기 전에 모이고 그들의 신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교창으로 노래를 부르고 범행을 하지 않을 것과 도적질과 강도질도 음행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누군가에게 약속을 했으면 깨지 않을 것과 물건을 맡은 후에 떼어먹지 않을 것을 의무적으로 할 것을 서약하더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헤어졌다가 오후 밤에 다시 모여서 순결한 식사를 합니다. 초대교회 총독 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형태를 보고 황제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이른 새벽에 노예들이었으니까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갈 수 없어요. 모여서 일을 하고 일이 끝나는 밤에 다시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이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성도의 휴식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고 내보내달라고 요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 만나는 겁니까? 설교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헌금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대어 보좌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것이 예배이며 성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을 살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압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날씨만큼 추운 날씨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것을 알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단지 이곳에 앉아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이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교회 교회 생활은 예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땅을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당구처럼 복을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내 앞에 계신 영이신 아버지를 만나 위로를 받고 싸움을 당하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힘들 때는 울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있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여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다가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삶의 힘듦과 바쁨의 문제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제처럼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아니 토요일 날 큰 늦게까지 TV 보다가 정신없이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서론에 이야기했던 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마음과 물질과 손과 발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이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에 거기에 모든 것이 갔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향하여 사시고 이 문 밖을 나갈 때는 다시 예배를 또 기대하며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